애곡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 저곡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초순서로 가요 어머니 당이요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채화 작사, 인민예술가 림윤상 작곡인 가요 어머니 당이요는 주치 53, 1964년에 창작되었습니다. 노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이끌어오신 조선노동당에 대한 우리인민의 끝없는 신뢰에 숭고한 사상감정을 반영한 소중가요입니다. 가사에서는 우리인민에게 끝없는 행복과 희망, 승리와 영광만을 안겨주는 조선노동당을 한없이 자유로운 어머니 당으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나 당의 부름에 충실하며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서는 생명도 소슴없이 바쳐가려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사상감정을 서박한 시어와 반복, 비유 등의 다양하고 재치있는 수법으로 감동깊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선율은 밝고 경건한 소정적 양상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선율은 또한 엄계 조식을 기본으로 하면서 칠음계의 음조를 적절히 배합하여 민족적 성격이 뚜렷하게 살아나도록 하였습니다. 아름답고 부드러우면서도 친근하고 통속적인 가요 어머니 당이요는 창작 당시에는 물론 오늘도 우리 인민들 속에서 널리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요 높이 날려라 우리의 탄기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가요 높이 날려라 우리의 탄기는 주체 74, 1985년에 창작되었습니다. 최준경 작사, 공은예술가 김동철 작곡인 가요 높이 날려라 우리의 탄기는 어머니 당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뢰와 존경, 변함없이 당을 믿고 따르려는 천만 국민의 불타는 충종의 맹세를 예술적으로 훌륭히 형상한 시대의 명곡입니다. 가사의 1절에서는 항일의 그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혁명 전통이 우리 당의 옥센 역사적 뿌리이고 만년 처석이라는 것을 백두에 날리던 붉은 기폭에 마치와 낫과 붓 아로 새겼다라는 집약적이고도 초락적 의미가 깊은 시어로 진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두의 녹소리요 세기를 줄다름치며 백성을 떨쳐온 우리 당에 대한 칭송과 기억찬의 감정을 감명 깊게 소술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2절에서는 위대한 당의 령도만 있으면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없고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는 촌리를 심어주는 동시에 혁명 선배들이 구로했던 것처럼 우리 당을 목숨으로 결사옹이하고 영원히 충종당할 우리 인민들의 신념의 맹세를 깊이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가사에서는 목숨은 버려도 우리 영혼이 주체의 당기를 놓지 않으리라고 뚜렷이 표현하여 줌으로써 세대를 이어 변치 않을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사상의지를 힘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사상감정은 가사에서뿐 아니라 선율 형상에서도 졸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형식으로 된 선율은 존엄 높은 우리 당의 위용을 과시하듯 무게 있으면서도 숭엄한 정서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오보이 장군님께서 빛내어주신 우리 당에 대한 천만 국민의 신뢰와 존경, 격찬의 감정을 담은 노래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는 경려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령도 따라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을 적극 거머 추동하며 시대의 진군가로 뜨겁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